이 시간에는 놀이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놀이는 용웅병사와 고향처녀들. 시절 우리 함께 공부할 때 이중창도 불렀건만 웬일인지 이가 숨은 두근두근 얼굴만 붉어지네.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용웅병사 축하하여. 씩씩하고 기배 있는 형님군과 불러야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삶의 사계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종일봉의 아침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불멸의 촛자욱. 이상으로 노림육곡을 보내드렸습니다.